CCN 공방 5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한당에서 온 진입니다. 최대체. 전대현입니다. 괜찮네, 그거. 안녕하세요. 주창훈입니다. 아, 참아 네. 저까진 못 하겠네요.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예. 특별 게스트 예. 써니 모셨습니다. 예. 야만. 그건 무슨 소리죠? 모르겠어요. 방언. 네. 이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끼리 있을 땐 되게 우울하고 슬프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방송부터 뭔가 진짜 봄이 온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써니데이, 써니데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방송들을 거치면서 그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 아십니까?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운전 처리 미숙과 예. 후반 극격한 체력 저하. 저희 후반 극격한 체력 저하가 맞아요.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예.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말하고 싶지 않아. 네. 특히 지난 2회에 네. 그 디사이플스 마커스 어노인팅 예. 방송에 네. 저희가 체력 저하도 있었고 예. 서로 수위를 조절하느라 서로 예.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고 예. 이게 또 각 팀들마다 서로 간의 애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 얘기가 좀 심도 깊지 못한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예. 뭐 죄송합니다. 차츰 나아지겠죠. 뭐. 예. 하지만 지난 3회 네. 크리스찬 뮤지션 특집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네. 아, 그 저 그 댓글 기억나요. 세목. 아. 뭐였어요? 어떤 분이 그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신다면서 세목인가요? 뭐 쇠목인가요? 하셨더라고요. 쇠목인가요? 근데 너무 신선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렇게 관심 보여주시는 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듣고 어쨌든 좋으셔서 네. 찾아보시려는 의지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바로 답글을 달아드렸죠. 네. 너무 친절하게 답글을 잘 달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써니가 또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오기 오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 오빠 좋아하면 다 그냥 오빠야. 저희가 아마 그 방송 때 써니를 예. 모셨으면 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 아까워. 언제 이번에 한번... 우승한 케이리킴도 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요? 그걸 부르셨어야 돼. 3회로 다시 가. KT김이 맞는 거죠? 저 지금 케이리킴으로 들려요. 저는 지금 먼지를 뭐가 훅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우리 세목 오시면 미국에서 오겠다. 한번 네. 오면 네. 제가 하여튼 라인 닿는 데까지 한번 해서 제가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꼭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 써니 꼭 나와주세요. 예. 뭔가 좀 공허한데 예. 예. 전 저번에 손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네. 손 좀 보여주세요. 이 나이에 그때 굳이 가갖고 앞에서 쌤! 이래가지고 네. 제 손 딱 잡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리를 쳤네. 네. 10대들 앞에서. 아 근데 왜 좋아요 이렇게? 그 특별해요. 그 음악이 왜 이렇게 대놓고 진짜 막 보혈 이렇게 그냥 써요 영어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못 불러요. 아니 그, 못 하잖아요. 예. 한국어로 된. 근데 예. 그냥 대놓고 쓰는데 예. 우리나라에선 카페에서 그냥 불려주고 예. 이렇게 해서 공중 이런 파 쪽으로 여기까지 만들어낸 예. 사람이 예. 그동안은 없었고 유일무이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맞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악도 예. 신선하고 예. 자기가 그냥 스튜디오 집 스튜디오 그라지 밴드 예. 진짜 그라지에서 이렇게 해서 그라지. 녹음해서 너무 신선해요 저는. 예. 되게 좋아요. 외국 사람으로는 처음일 것 같아요. 오늘 기존에 네네네. 있는 계신 분들 중에는 선배님 중에 천민찬 씨도 그 예전에 이렇게 방송국에 공중파에 나오셨거든요. 아, 큰바위 얼굴이라 해가지고 얼굴. 예. 공주님. 예, 공주님. 그리고 아가파오라는 팀도 아우 준비만 아시죠? 7년 예. 하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예. 데뷔 못 하신 그런가요? 공중파에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요? 나오신 걸 보신 분들은 메일로 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아, 저는 못 봤어요. 혹시 예. 저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확실하다. 나는 봤다 하시는 분들 네. 예,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ccmgongbang@ 하시고 다음 .net으로 주시면 예, 저희가 예, 그쪽으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알파벳 CCM 한글로 공방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게시판 댓글로 네. 그 게스트를 좀 모셔달라고 요청하신 네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누구를? 제가 성함을 까먹었네요. 예. 예. 뭐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역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예.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예. 네, 저희가 뭐 모시고 싶다고 다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마음 뭐 마음 같아서요. 네. 누군들 못 모시겠습니까? 세목도 네. 모시죠. 세목 네. 모시고 싶죠. 네. 오기 오빠. 네. 우리 창훈이 오빠 이어서 오기 오빠 모시. 아, 좋겠네요. 네. 써니 그 지난 방송에서 해외 네. 곧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네. 어디? 아 마침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을 때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말레이시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아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 이번에 가는 목적이 그 한국인 선교사분이 있는데 예. 그 음악 전공도 하시지 않고 예. 유아 전공인가 하셨는데 사모님이세요. 예. 이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데 한국 분이시고 예. 찬송가를 편집을 하신 거예요. 말레이시아어로. 어로. 네, 그래서 처음 편찬이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내고 나서 그 본국에 있는 기독교 쪽에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대요.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했고 이방인이 와서 하는가.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날 가서 이제 그거를 이벤트를 하는 날에 예. 가서 콘서트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찬송가 그 말레이시아로 처음 그거 된 걸로 그날 이제 경영대회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심사를 하죠. 아, 공기 반 소리 반 예. 없어요. 이런 거 해야지. You know air? 어, 그런 거 해야죠. 가서 그 하고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 찬송가니까 우진만. 예.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아까 건 뭐였어요? 저 몰라 못 알아들었어요. 네. 원래 찬송가는 외국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네. 예민하시네요. 정치 네. 쪽에 나오셔서 정치까지. 우리나라도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찬송가를 처음에 집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맞아. 당연한 거예요. 맞아. 어떻게 보면 네. 좋은 사역, 멋진 사역 기대합니다. 네. 해박하신데요, 우리 진님. 네. 예. 이번 왜 찬송가 담당이셨거든요. 공부해오라고 했거든. 네, 사실 저도 이 대본을 보면서 예. 반신반의했는데 네. 확실하네요. 공부해오셨어요. 네네. 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찬송가 네. 오늘의 토크 주제인 찬송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에 얽힌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추억. 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늘 항상 이렇게 방에 가보면 예. 찬송가를 펴놓고 예.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시던 흥얼거리시던 모습이 예.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근데 옛날 찬송가는 예. 그 악보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예. 세로로 예. 가사만 써져 있는. 예.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예.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저 찬송가가 한두 장이씩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들어보면 네. 이거나 저거나 좀 비슷하게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거 불러봐, 할머니 이거 불러봐 하고 불러보시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네. 또 다르게 부르세요. 다르게 부르지 않아요? 네, 다르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다른 거 예, 맞아요. 또 예, 거의 비슷해요 노래가. 거의 멜로디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준비해 오신 거죠? 아니야. 근데 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그 예. 기억에 다 그렇게 예, 하시던데. 맞아요. 주의 진절한. 이건 준비해 온 건데? 준비했네. 준비했어. 예.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가끔 어렸을 때 가족이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저희가 좀 대가족이었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집에 있는 할머니 댁에 있던 그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씩 돌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자라니까 저한테 가끔 악보가 없는 그 할머니가 모시던 찬송가가 네. 와요. 네. 도저히 저는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거 모르죠. 저 때만 해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 예, 그렇죠. 그죠? 요즘은 잘 그런 거 없어요. 많이 보기가 힘들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할머니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할머니분들이 계시면 아. 가능하죠. 예. 그 항상 그것만 가지고 계시니까. 네. 찬송가만 가지고 계시.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그 할머니, 기억이 아직도 나요. 할머니의 너무, 찬송가. 네. 그래. 아, 어떻게 다른 분들은 없어요. 저는 싫어했어요 찬송가를. 그 사춘기 때 꼭 가정 예배를 드려 해서 이제 모이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 찬송가를 꼭 하고 시작했는데 그 싫어 예배 드려 이러면 이제 싫은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나고 예. 아 제가 듣기에는 되게 촌스러웠어요 다. 예. 아, 왜 꼭 이걸 하고 딱딱하고 싫고 예. 그리고 이래서 싫어했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이게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희들이 복음성가랑 이 찬송가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다르고 파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요? 저 궁금해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조사해 오신 우리 진님께서 아, 예. 조사해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파워가 예. 있나요? 그건 좀 있다가 모르겠어. 좀 있다가 예, 토크 계속 하면서. 예. 근데 저도 정말 좀 저항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마치 찬송가가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반항하고 싶고 이거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4절인 거예요. 많어 길어 5절도 있잖아요. 5절도 있어 심지어 일단은 찬송가 자체가 고루하다는 이미지를 못 네. 벗었고 그리고 여기서 반항해야 세련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는 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찬송가 매니아가 됐지만 그때는 찬송가의 아까 말씀하신 그 깊이 그 힘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가장 뭐 좋아하시는 아니면 뭐 추억이 좀 있거나 그런 찬송가가 뭐가 있을까요? 왜 저를 보시죠? 저는 그 지금 준비해 오신 것만 지금 계속 기다리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추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게 막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 저는 이제 그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는 찬양인데 예. 이 찬양이 사실 멜로디가 똑같은 게 있어요. 딴따다 맞아요. 딴따다 강림하소서. 예, 복의 근원 강림하소서.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물론 추억이 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막 흥얼거리실 때 설거지 할 때 막 흥얼거리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다른 가사도 이렇게 막 부르시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할머니 느낌이 난 거예요. 할머니 같은 느낌이 이분이 이거 지금 다른 멜로디인데 지금 이거 같은 가사 같은 멜로디를 부르고 있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멜로디에 다른 가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불렀던 것이 오히려 또 저에게 또 큰 위로도 되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이기에 부를 때마다 약간 그런 시큰한 그런 감동들이 좀 있어요. 아, 네. 시큰한 그래서, 감동. 예, 그래서 네. 이 찬양 좋아합니다. 저는 그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 부모님들이랑 어른들이랑 가족들 함께 모였을 때 이제 늘 항상 이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기억이 항상 남아 있는데 그 최근에 원두 패밀리라는 그 가족 예, 예. 이 4인조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녹음해서 발표를 한 앨범인데 네.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앨범에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를 신나게 편곡해서 부른 곡이 있는데 그걸 교회 다녀오는 길에 차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딸이랑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는 참 오묘한 게 부르다 보면 옛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무슨 어떤 찬송가 곡? 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 두 곡이 그냥 두 곡 다 짧게 얘기를 할게요. 안 돼요. 하나만. 하나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저한테 찬송가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앨범이 있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라는 외국 유명 CCM 가수인데요. 네. 이분의 앨범에 정말 찬송,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떤 그런 칭호를 받는 걸 들었어요. 어떤 찬송가를 가장 아름답게 부르는 이 그런 평가를 받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의 찬송가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순간 딱 프리즈 돼요. 그냥 딱 멈춰. 그냥 그게 아까 너무 좀 공교로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기타 반주에다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냥 이렇게 되게 톡톡 놓듯이 부르시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최근 세목 앨범의 1번 트랙이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사역 때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사역 때 이제 기타 메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노래니까 하다가 보게 그넌 강림하사 원래 찬송하게 하소서인데 지금 뭐죠? 그 아까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뭐였죠? 눈을 들어 보게 그넌 강림하사 도움 어디서 나 이렇게 섞인 적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 곡이고 요즘 이제 제 사역에 실제로 많이 제가 부르고 다니는 게 크크신하님의 사랑이에요. 가사가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1, 2, 3절이 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한번 좀 이거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텍스트로 음악을 들으면서 텍스트를 눈으로 보시면 이 감동이 훨씬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저는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네. 써니는?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었거든요. 네. 키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보게 그는 D, 아까 좋아하신 거 사철은 D 샵이 아니 D 플랫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뭐였죠? 그것도 E 플랫이에요. 그거는 그것이나 아니면 그것이 E 플랫을 돼 있어요. 그 기억이 쭉 다 나요. 그냥 장조가 뭐고 반주를 해서 그러면? 반주를 해서 그냥 장수도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나고 그 옆에 뭐가 있어? 그 옆에가 아니구나. 이게 아래, 그 옛날 찬송가 434장이었어요. 이게 434 맞아 맞아. 예. 410이 은혜가 풍성한 400 아니다. 아 이쪽 계열이 그 은혜 계열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 거기 장르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이 이렇게 뭐,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 뭐 이런 거. 네. 기억이 쭉 이렇게 나네요. 이야. 재밌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아직도 사역 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써니가 와서 저희가 특별히 전대현 전도사님께 기타를 좀 메고 오실 수 있겠냐고 힘드신데 무거운데 라이브를 한 곡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녹음 상태가 어떨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 녹음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레코딩실이 아니어서 약간의 뭐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라이브 느낌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술적인 면은 좀 그렇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는 건가요?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정말 이러면서 이야 다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야 나만 순진한 건가? 몰랐던 걸 지금 부탁하시네. 이로써 이제 제가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네요. 자, 이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주 있는 나에게. 예. 아 이렇게 아. 또 노래를 그 우리 써니의 그 끈적이는 어떤 그런 소울한 느낌이 아주 그냥 그랬나요? 예.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예. 역시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네. 제가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야, 그게 좀 죄송하네요. 예. 네. 근데 그래도 뭐 네, 옆에서 듣는데 너무 예. 감동이었습니다. 예. 왜 딴 가신 거 다 봤어요? 핸드폰 보고 계시던데? 뭔 소리야? 아,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예. 네. 저희가 그 오늘 주제 찬송가인데, 네. 저희 그 조사 담당 예. 지인님께서 예. 찬송가의 어떤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 간단하지 핵심만. 않은데 이게. 핵심만. 네. 이게 간단하지 종이가 않은데. 지금 그게 몇 장인가요? 네. 이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시간상 관계상 예. 짧게 해주시죠. 예,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아 정말 아 이게 많아요 이게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2배속으로 읽어주세요. 2배속으로요? 네. 될까요? 이게 또 미국 아, 벌써 바둑 읽었겠네. 미국은 이게 너무 길어요 또 이게. 그리고 우리 역사는 예. 그 A4로 예. 올릴까요? 텍스트로? 아니 저번에 카톡 보내셨잖아요. 간단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하려는데 이것도 줄인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 자신 있게 어, 오케이. 오케이 될 줄 알았어요. 괜찮았는데 이게 맞네, 길네. 길어서 예. 저 이거 다 읽으면 방송 네. 저희 끝내야 되거든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 이렇게 하죠. 예. 궁금하신 분 메일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일 첨부해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좋은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찬송가 우리 써니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 한 번 더 찬송가 특집해서 예. 그날은 그렇죠. 역사를 좀 다뤄보는 걸로 하죠. 예, 예. 괜찮습니다. 찬송가는 아니, 그냥 1회 끝내기에는 너무 방대하긴 하고요. 예. 아, 네. 그렇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이 얘기만 하더라도 네. 이게 좀 1회는 좀 부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찬송가에 대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긴 한데 네. 아직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미뤄놓은 게 있거든요. 아, 네. 그것도 뭐 그때 기회가 되면 같이 하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렇게 써 있네요. 찬송가 앨범은 여전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는 마커스나 어노인팅 앨범에 실린 그런 네, 찬송가 찬송가들. 예, 새롭게 네. 편곡된 그런 네. 곡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래에는 단지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새롭게 해석하고 네. 의미들을 좀 부여하고 한 그런 앨범들이 좀 많이 나와서 최근에 나온 몇 개 앨범만 제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최근에 네, 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홍재 찬송가 예. 앨범입니다. 예.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앨범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 소박하게 한 곡 한 곡 담아내셨는데 네. 정말 정성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예. 첫 곡부터 끝까지 예. 너무 그 와닿더라고요. 예. 이 앨범에서 설명하시기를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네.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돌아보고자 할 때 찬송가로 어느새 네. 자기가 돌아와 있는 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아. 네. 그런 고백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 앨범 중에 유일한 창작곡이 찬송가라는 이름의 곡이 있거든요. 네. 이 곡을 아마 들어보시면 그 마음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 예, 저희는 지금 못 듣지만 제가 흘러 나오고 있겠죠. 네. 네. 아 깔리네요. 들리시나요? 아~ 네. 아, 저도 이제 연기가 되네요. 네. 아~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나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제가 듣는 사람 발라드? 입장에서요 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괜찮아 네. 좋아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은 거지. 음악이 너무 짧다고. 근데 또 음악이 너무 길어도 예 그렇죠. 그럴 것 같고 예 들으면서 좋으시면 네. 예 잠깐 멈추시고 예 다운 받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네. 굳이 다운이 아니더라도 스트리밍으로 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찬송가 찬송가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앨범에 들어있는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한 문장이 있는데요 찬송가는 지난 날의 친구 오늘의 친구 내일의 친구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웅재 찬송가 앨범이었고요. 이 앨범보다 조금 더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를 한 앨범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앨범이죠? 첫 번째는 찬미워십의 찬미워십. 네, 찬송가 워십 앨범입니다. 찬송가. 예.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그렇습니다. 전에. 예. 너무나 사랑하는 찬미워십입니다. 예. 너무나 사랑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예. 네. 듣고 있나? 민호키? 네. 네. 네. 그 앨범 소개 글에 보면 세대를 잇는 매개이자 대안을 찬송가로 보고 새로운 편곡과 해석을 담았다고 그렇게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이 앨범에 그 고찬용 씨 네. 아시죠? 네. 뛰어난 네, 그렇죠. 보컬리스트시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히든싱어에 이승환 예. 편의 우승자 아, 예. 김영관 씨 예. 이런 분들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음악적인 새로운 시도들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앨범이라고 자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네.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영원이라는 네, 네.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은 말을 해주셨을까? 오래된 영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끄집어내 주신 찬미호식과 민호기 목사님께 감사와 칭찬과 영광 아, 예. 아무튼 영광이요? 많이 많이 돌립니다.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호기 목사님께서 네. 하시는 팟캐스트가 있으세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사실 그게 1회 때부터 제가 계속 들으셨죠? 애청자였습니다. 예. 예. 아유, 안 봐도 혼합니다. 뚫고 계시잖아요. 예. 그쪽에. 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가 예. 두 가지만 그 애청자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센 질문인가요? 아, 아닙니다. 셌으면 좋겠어요. 착해서 못이야. 안 돼. 안 되나? 첫 번째. 예. 좀 더 자주 좀 올려 주시고요. 아, 너무 착해. 이거 봐. 아, 선한 이거 어떻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뭐 2주에 한 번씩은 올려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막 한 달이 넘어도 안 올리시고 사역이 너무 바쁘시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방송은 이런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그 일반 가수들 대중가요 가수들에 대한 어떤 한회 한회 예. 그런 집중 탐구해 보는 예. 그런 방송인데 예. 한 두 시간을 방송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 회가 뭐 가수 이승환에 대한 방송이다. 네. 네.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1시간 30분 하다가 이제 막 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영부영 하시다가 끝나세요. 서두가 기시네요. 예. 네, 서로 말 얘기 나누고 덕담 예. 나누고 예. 인사하고 예. 그 1시간 반 동안 하시고. 사실 저희도 서두가 좀 긴 느낌인데 네. 거긴 훨씬 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네. 즐겨 듣는 방송인데 네. 네. 네. 자주 좀 올려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형님. 예. 훈훈해. 따뜻해. 따뜻해. 자, 곡 소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착해서 길을, 착해서 다 잊어먹어서 안 돼. 예. 길을 잃고 있네요. 예. 그 한 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DIJ 라디오라는 팀인데요. DIJ 라디오. 예. 네. 계속 이 팀은 정규 앨범을 발표하진 않았고 예. 계속해서 싱글 곡들을 발표하고 예. 있는데 예. 그 이 팀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영성을 요즘 세대에 전달하고 여러 세대가 찬송가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팀들은 그 힙합, 랩 이런 예. 음악들의 찬송가를 접목을 해서 예. 새롭게 해석을 해서 예. 싱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신선한 시도라고 느껴지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찬미워십의 앨범 같은 경우는 그 세대를 떠나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장르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DIJ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곡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힘들 수 네. 있죠. 네. 하지만 그런 곡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또 찬송가에 귀를 기울이고 네.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네. 또 용기 있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해온 그 새 앨범들 예.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지금 찬미워십에서도 그랬고 DIJ 라디오도 어떤 세대 간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들을 찬송가에서 네. 찬송가를 매개로 해서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이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조금 요즘 이제 부상되고 있는 개념 중에 뭐 신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기초적인 개념이라 부끄러운 정도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블렌디드 워십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통합적 예배인데요.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전 세대와 아, 네. 있어 보여서. 아, 나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저렇게 진지하게. 아, 좀 웃기게 볼까요? 네. 네. 그런 또 어떤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한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음악적인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찬송가예요. 네. 찬송가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전에는 찬송가를 안 부르고 그냥 월식곡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깊이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뭐 월식곡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대를 거슬러 온 그 깊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송가만이 줄 수 있는 그 가치들을 그 트레디션한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DIJ도 저도 많이 듣는데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가 나빠서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시도를 우리 어르신들이 잘 받아들이시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저도 좀 들어서 근데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 같은 크리스천 미션들이 할 일 같고요. 그렇죠. 이 찬송가를 그냥 옛날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가사의 가치잖아요. 결국은 그 가사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오늘 네.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사역 현장을 나가면요. 네. 많이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 연령대인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충 물어보면 제가 원래 하는 찬양 CCM 하다가 찬송가를 듣질 않으면 네. 이, 네. 예.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거기서 확 터지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꼭 찬송가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예. 써니가 부르는 또 찬송가가 예.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 네. 곧 나오겠네요. 아이고. 써니의 찬송가 앨범. 예. 진영재는 어떠신가요? 찬송가. 찬송가. 네. 좋은 찬송가죠. 저는 그 찬송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팀도 있긴 한데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준비해 오신 건가요? 지금 만들어내신 건가요? 아, 준비해 왔어요. 유산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보고 하셔. 밑에. 네, 이 소중한 거를 굉장히 예, 경의 여기면 안 돼, 경솔히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이거를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그런 작업들. 우리가 듣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는 많은 그 정보와의 홍수 속에서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 있는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 찬송가가 더 이상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DIJ처럼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찬송가를 쓰고 하겠지만 찬송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음악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뭐 보존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이렇게 전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르는 우리들도 뭐 진심 앨범에도 몇 곡이 수록돼 있긴 했지만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신중하게 되더라고 이제는 좀 내가 이 곡을 부를 때에 정말로 누구한테 해를 끼치고 누구한테 누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작곡자한테 제가 못 부르면 누를 끼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나이가 이제 꽤 있는 편이라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있으시고 꽤 있으시죠 여기서는 예, 많이 있으시죠 어린 예. 친구들은 어떤 생각일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긴 해요 네. 예, 얘기를 많이 못 나눠봐서 네. 근데 가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네. 내려오면 예.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시고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네. 다음 주에는 찬송가 한 곡 하지. 맞아요, 맞아요. 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데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서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기왕이면 또 젊은 사람들이 예 노력하는 게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질문 있어요. 아니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네. 할 때 한번 다뤄주세요. 네. 왜 꼭 이거는 4부여야 하는가랑 4부. 근데 좋긴 좋아요. 왜 이민교회에서는 성가대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걸로 다 했거든요. 네. 잘 쓰여지긴 했는데 그거랑 왜 지금 500몇 장까지 있잖아요. 네. 지금 현대에 작곡하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작곡하면 그 반열에 어떻게 설 수, 그 쪽쪽에 네. 들어갈 수 있는지 네. 누가 심사를 하고 네. 지금 작곡하면 그것도 다음에 제가 네. 예, 한국 찬송가의 역사에 궁금해요. 그 과정을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요. 아, 그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 사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부일 필요 없어요. 일단 답은 그거예요. 아, 그러면 찬송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디트리 보네퍼라고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찬송가 넣을 때 찬송가 부를 때 화음 넣지 마라.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사부여야 찬송가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말씀대로 어디서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부가 사부로 이제 발전되어 온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드는 찬송가는 찬송에 등재될 수 있나요? 이거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야곱의 축복 작곡가 김모모 김모모 네. 목사님 예,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찬송가 나는... 공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새 찬송가에 넣겠다고. 근데 본인이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자세한 왜냐하면 좀 정치적인 상황들이 엮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방송 외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새 찬송가를 편찬할 때는 새로운 찬송가들이 끼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네네, 그거는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하시죠 오늘 부지런히 작곡 예 하셔서 그 네. 찬송가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저희가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또 객관적으로 다루시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좀 더 네. 신중하게 네.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네. 같이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짐 떠넘기지 말고 선이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네. 공부해 오세요. 네, 네. 같이. 네. 아 찬송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저희가 하기로 한 그 소 주제들을 네, 네. 많이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찬송가에 대해서 나눌 얘기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전 더 네.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그 찬송가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할 때는 네. 무슨 순서죠? 헌금할 때. 네. 근데 저는. 이 찬양할 때 기억나? 개인 묵상할 때 이 네.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사가 딱 그건데 꼭 드린다라는 헌금 시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헌금 이렇게 네, 써 있어가지고 그냥 네, 분류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묵상할 때라든지 아니면 찬양 인도할 때도 이 찬양을 종종 하곤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예. 맞아요. 그냥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린이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 182장에 보면 맞다 어린 찬송가도 있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외워서 네. 아직도 지금도 안 까먹어 저도 네. 안 까먹죠 네. 저는 근데... 까먹었어요 아, 뭐죠 이거 이상한 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하박국 정도가 나오면 창세기부터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맞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창출내민 신수 뭐야 그 전상사 막 이러면 한 절로 끝낼 수 있어요. 오 그거는 천도군 왕상화가 대상대사 대하 흐스느의 욕시잠자다 사람에게 단오라오변 이렇게 외우면 한 절이면 끝낼 수 있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그걸로 저것은... 아니요 저도 6학년 때. 아 저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아, 정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래. 근데 요 멜로디가 이 작곡을 일본 사람이 했는데 맞아 일본 군 일본 사람이 했는데 군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보로는 네. 그 지하철 노선 있죠 일본에 네. 지하철 노선노의 노선송이에요 노선송. 아 정말요? 예.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렇죠. 저도 예 저도 이게 거기서 본 멜로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에 보면 그 찬양에 보면 위에 보면 이제 오로 시작되는 그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일본식 이름이어서 일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일본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온 그거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곡조 좀 다시 만들어 주세요. 여기 작곡자인데 이렇게 많은데. 아니 곡조는 됐고요. 전도사님 예. 그 전도사님 버전 좀 좀 네. 다시 가르쳐 주세요. 장군 레미 신소선소선서 막 이거. 좋다. 아 근데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외우니까. 그거 네. 녹음해가지고요 네. 방송 시작할 때 인트로로 그걸 다 외우시오 네. 우리 4부로 우리 써니 자매님 꼭 있으셔야 돼요 소프라노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거 예 그 네. 독일 국가가 독일 국가가 네네, 예 시온성 예 시온성 예 그거 이 플랫이에요 근데 그게 하이드 현악 사중주의 하이든 예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 3번에 있는 황제 이악장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 찬송시를 붙여가지고 이제 찬송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괴테가 애국시를 이제 붙여갖고 이제 독일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동계올림픽 같은데 동계올림픽 근데 거기서 이제 독일이 뭔가 땄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땄겠죠 메달을. 예 많이 땄잖아요. 독일은 또 딱 따는데 이제 또 금메달 딱 따면 또 이렇게 애국가 딱 나오잖아요. 네. 국가가 나오잖아요. 네. 딱 나오는데 어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다. 그래서 그렇죠.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곡이 그 곡이더라고요. 아 이게 독일 우승인데도 괜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 시원성 내 나라 이렇게 내 나라 아니 그게 동조가 돼요 아 그렇죠 예 그 찬양 그러니까 뭐지 근데 그 따라는 불러요 따라는 부르는데 이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 아 저희 이번 방송 문 닫아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번 방송에서 그 전도사님의 네. 새로운 버전 예. 네 장춘 레미진 큰 수확을 얻어가네요. 저희 아이폰에 녹음해 주세요. 몰래. 네. 저희가 찬송가는 정말 꼭 한번 다시 아, 예, 너무 재밌어요. 좀 더 잘 준비해서 한번 예. 다뤄보는 걸로 하죠. 네, 잊혀지기 전에 한번 돌아오시면 잘 준비해서 아까 그 궁금증 답 가지고 오셔서 네. 그날 아예 녹음도 하죠. 4부로. 그날 4부로 부를까요? 네, 그럼요. 예. 어, 좋겠다. 장춘 레미진 예. 예, 좋네요. 네. 아. 그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이런 거 좋아.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백. 네,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 까먹었어요. 네,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그 찬송가에 대해서 네. 예, 짧게나마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뒤로 밀어놓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찬송가를 과연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2주 동안 네. 함께해 준 우리 써니 너무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방송이 풍성해져서 특혜. 저희 아. 셋이서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너무 네.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하고요. 분위기부터 그냥 아, 네. 네. 네. 이제 가세요. 써니데이 아. 또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그러니까요. 상큼한 네. 에너지를 네. 또 아. 주실 거잖아요. 네. 네. 잘 다녀오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녀오면 한번 다시 모셔서 네. 네.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현지 상황들을 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파원 말레이시아 특파원으로 네. 예, 파송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진행의 주창훈 진 전대현 게스트 써니. 써니. 네, 그리고 뭐죠? 제작. 제작 CCN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딱 10시 전이다.